vero amarà.지나온 인 여름이 아쉬우지만 바람이 나를 몰고 멀리 가지에 매든 장은 식어만 가네. 겨울이 찾아왔어 같이 울려도 내일 다시 오리라 웃고 가리라. 정든 아들